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6일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수도 하노이를 출발했습니다.